갈 길을 가지 모두 비켜 Get out 어디로 가든 생각나고 다다라라 다라라다 그랬던 자세를 펴 어디든 걸어 여유를 느껴 흙탕물 범벅 길도 비가 번쩍한 길로 드라마틱함 틱함 틱함 척하면 척하는 결말을 만드는 감독 인생 명작소 확확 끈질기게 새거 치러봤자 겁나 생각 남아 Get up 어디든 나는 갈 수 있어 Get up 갈 길을 가지 모든 비켜 Get up 어디로 가든 신경 날 거 다다라라 다라라다 한국만을 바라보고 왔던 내 시야는 넓어지고 많은 길로 눈을 돌려 여러 갈래 길로 나눈 진이 곳을 보며 거진 동고 Go Record and break the rules 아! 다리 막 타는 대로 브라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꽉꽉 끈질기게